KOBS 뉴스. 2021 한양대학교 학예방학금융논술특강의 녹화본 교육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강의는 여름방학에 실시한 금융논술강의 녹화본이며 금융논술준비자나 관련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녹화본 교육은 여름방학 실시간 수강을 놓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12일 화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위해 KT와 함께 AI 응용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AI 응용학과는 전일제 석사 과정으로 음성인식, 딥러닝, 기계학습 등을 교육합니다. 해당 학과는 채용 조건형 학과로 합격생 전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KT 융합기술원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 석사 과정 지원서는 오는 15일까지 KT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 장학재단에서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제24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기한은 10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총 30명을 선발하며 1998년 3월 이후 출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둘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사실상 퇴진을 표명한 가운데 고노다로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일본 유권자 1,0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노다로가 31.9%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고노다로는 지난 2019년 일본 외무상으로 재임 당시 여러 차례 한국을 겨냥한 막말을 일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고노다로가 신임 총리가 된다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은 가운데 미래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백악관은 미래 생물학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전략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투자 예정인 자금의 40%는 백신 개발로 활용되고 남은 비용은 치료와 시스템 개선에 사용됩니다. 국방부가 현재 전군에 적용 중인 코로나19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추가로 연장합니다. 그러나 군내 백신 접종 상황과 장병 피로도 감소 및 기본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지침은 완화됩니다. 휴가는 부대 병력 20% 이내로 정상 시행하며 간부의 이동과 외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면회는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아인,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